나를 슬프게 더 슬프게 하고 있네. 갈라진 내 가슴 속에 더 다가와 눈물같이 흐르고 있네. 얼마라던 내게 머물러 아픈 이고 싶어. 흐르고